Simple Korean Conversation 제1과 10까지 숫자 세기 Lesson 1 Counting to 10 단어 Vocabulary 세기 Counting 으로 2 10 10 당신 You 알다 No. 아니. No. 그러나. But. 나는. I. 할 수 있다. Can. 오. Five. 을 위해. Four. 미안하지만. Please. 좋다. All right. 하나. One. 둘. Two. 셋. Three. 넷. Four. 아주. Very. 좋은. Good. 고맙습니다. Thank you. 가르치다. Teach. 나를. Me. 네. Yes. 쉬운. Easy. 시키다. Let. 말하다. Say. 숫자. Number. Okay. Okay. 듣다. Listen. 주의 깊게. Carefully. 여섯. Six. 일곱. Seven. 여덟. Eight. 아홉. Nine. 다시. Again. 따라하다. Repeat after. 이제. Now. 시도하다. Try. 문장. Text. 당신은 열 가지 세는 법을 아세요? Do you know how to count to ten? 아니요. 그러나 다섯 가지는 셀 줄 압니다. No, but I can count to five. 미안하지만 다섯 가지 세어보세요. Count to five for me, please.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All right. One, two, three, four, five. 잘 하시는데요. That is very good. 고맙습니다. 그런데 열 가지 세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어요? Thank you. But can you teach me to count to ten? 그러죠.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Yes, it is very easy. Let me say the numbers for you. 좋습니다.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Okay, and I will listen carefully.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Six, seven, eight, nine, ten. 미안하지만 그것을 한 번도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Can you say them again, please? 저를 따라하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Repeat after me. Six, seven, eight, nine, ten.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Six, seven, eight, nine, ten. 좋습니다. 자, 이제 열 가지 세어보세요. Good. Now try to count to ten. 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I will try. 1, 2, 3, 4, 5, 6, 7, 8, 9, 10. 수업 잘하셨어요. That is very good.